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이 남조선의 친미 보수 세력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앞장에서 날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악랄하게 걸거들면서 미국과 박근혜 패당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재 압살 소동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청해 나서고 있다. 우리가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 사무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례적으로 단독 기자회견까지 열고 뻔뻔스러운 유엔 결의 위반이니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느니 하고 떠들었는가 하면 여러 공식 석상들에서 북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극히 불순하고 온당치 못한 망발들도 거리낌없이 내뱉었다. 지어 친미 굴종과 동족 대결에 환장하여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만고역적 박근혜에 대해 북핵 대응을 잘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역스러운 찬사까지 늘어놓아 세상을 아연케 하고 있다. 이것은 반기문이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공정성도 사리를 판별하는 리성적인 사고력도 없으며 오직 미국과 괴뢰 패당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 강도적 요구에 맹종맹동하는 서풍짜리 정치 사완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로 말하면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손때 묻혀 키우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세웠으며 철저히 배후 조종하고 있는 고급 첩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상전의 후원을 받아 사무총장의 자리를 타고 앉은 후 지난 10년 동안 유엔이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과 불의가 합법화되는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부패타락한 국제기구로 전락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서방 언론들마저 반기문이 업무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주견도 내세우지 못하며 미국과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는 가장 무능한 총장, 놀라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인물,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난에 나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특히 반기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전적으로 추종하면서 유엔을 그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정치 무대로 악용해온 대결 광신자이다. 반기문의 임기 기간 여러 건의 대북 제재 결의가 조작되고 우리의 인권 문제를 공공연히 걸거들면서 북인권 결의안 채택이니 북인권사무소에 서울 설치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이 그칠 새 없이 벌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임기가 다 끝나가는 오늘에 와서까지 그 무슨 핵선제 타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을 비호 두둔하며 그들과 맞장구를 쳐대고 있는 것은 그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를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사실 반기문이 그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유엔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였든 명색이 조선 사람이고 민족의 얼과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온 결의가 절절하게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위해 일말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의 감투를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대결 행위에 악용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온 결의가 용납 못할 민족 반역 행위이며 치욕스러운 매국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반기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기 위해 앞장서 날뛰고 있는 불순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은 남조선에 돌아가 다음 해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지지 기반도 없고 정치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남조선 현실도 잘 모르는 그로사는 미국 상전과 박근혜에게 더 바싹 가붙는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소견과 가소로운 망동이 가져다 줄 것은 그가 원하는 대통령 감투가 아니라 결여한 민족의 엄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반기문에 대해 전두환 독재 정권 시기 김대중의 동향을 염탐하는 스파이 노릇을한 간상배이고 초보적인 신의도 모르는 너절한 배신자이며 박근혜 패당의 천인공로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와 사드 배치 망동마저 극구 찬양하는 뼛속까지 철저한 친미 친일 보수분자라고 강하게 규탄에 나서고 있다. 전반 민심이 반기문을 제2의 박근혜로 낙인 찍고 그가 대통령으로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재앙을 의미한다고 한결같이 규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세력 내에서까지도 반기문 필패론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우리는 그가 권력에 환장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감투를 괴뢰 대통령 본거지로 바꾸어 쓰든 말든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기문이 유엔 무대를 배경으로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 괴뢰 친미 보수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앞장서온 만고 죄악에 대해서는 낱낱이 계산하고 있다. 만약 그가 추악한 정략적 타산만을 앞세워 박근혜 친미 보수 패당과 배꼽을 맞추고 우리에 대한 제재 노름에 계속 가담하며 못되게 놀아댄다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 배격을 받고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된 박근혜 역도의 치마폭에 휩쓸려 돌아가며 얻을 것이란 민심의 버림과 치욕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엄한 시선으로 반기문의 좌우 행동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